6월 27일 월요일. 주님이 주인 되셔야 참된 안식일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 나는 사람들이 유다에서 안식일에 포도주 틀을 밟고 곡식을 들여와 나귀에 싣고 포도주, 포도, 무화과와 그 밖의 온갖 물건을 다 싣고는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그날의 음식을 팔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두로 사람들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물고기와 온갖 종류의 상품을 갖고 와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다 귀족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안식일을 모독하다니 이게 가당하기나 한 짓이오. 당신들의 조상들도 똑같은 짓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성의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오.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안식일을 더럽히며 이스라엘에 더 큰 진노를 부르고 있소. 나는 안식일 전날 예루살렘 성문들의 어둠이 드리울 때 그 문들을 닫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내 부하들 가운데 몇 사람을 성문들 앞에 세워 안식일에 아무것도 싣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온갖 물건을 싣고 온 상인들과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한두 번 밤을 세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경고하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왜 성 밖에서 밤을 세우는 것이냐? 다시 이렇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 다시는 그들이 안식일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레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큰 사랑을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언약 백성의 표징은 온전한 주의 성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각성 운동을 통해 안식일 준수에 대한 언약을 새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타협하고 맙니다.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을 드나들며 음식물을 운반하고 매매했습니다. 심지어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면서 물고기와 각종 상품을 유다 자손에게 팔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백성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상기시키며 책망합니다. 주일 성수는 성도의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는 성도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단호한 조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못을 깨달았다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 계명을 어긴 백성을 책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할 바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안식일 전날 저물기 전에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않게 해서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레위 사람에게는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직접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 부분에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지도자는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적, 법적으로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성공적인 개혁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찬양하여라. 고백해야 할 죄. 안식일에 상행위하는 것을 꾸짖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묵상하며 나 역시 주일에 내 이익을 취하려 했음을 깨닫는다. 훈련이나 특별 집회로 오후 늦게 또는 밤까지 교회에 있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맘껏 논다. 아빠와 엄마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너희도 집에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너희 할 일을 해라 하고 권고하지만 내 마음 저변에는 아이들이 주말에 공부를 보충하거나 예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속상함이 깔려 있었음을 고백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일 오후에 있는 교회 일에 대한 불편하고 회의적인 내 마음이 아이들에게 주일에까지 공부를 강요하는 상행위에 해당됨을 깨닫고 회개한다. 피해야 할 행동. 주일 오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성경적 모델을 제시해주지 못한 채 아이들을 야단치기에 급급했던 어리석음을 버려야겠다. 특히 주일에 아이들이 공부를 보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집착을 그치자. 순종해야 할 명령.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히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느헤미야의 명령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듣는다. 먼저 내 심령을 정결하게 하며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더욱 기도하자. 온 가족이 참안식을 누리도록 오후에 가정예배를 드리며 아이들이 성경을 읽도록 격려하자. 하나님의 때에 조금씩 변화되리라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아이들 마음을 공감해 주자. 나의 기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저와 아이들 모두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제 욕심을 내려놓고 아이들 마음을 공감해 주며 바르게 훈육하도록 제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소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주의 성수를 하지 못했던 제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순간의 안락을 위해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제 삶의 전부이신 주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